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전사들은 투철한 신념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며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념은 하나. 내 마음 속에, 심장 속에 언제나 그이가 계시어라. 우리의 삶과 미래, 운명의 전부를 다 맡기고 사는 우리 원수님. 그처럼 듣고 싶던 수령님 음성 이 가슴에 다시 들려주신 분, 그처럼 그리웠던 장군님 모습 눈부신 햇빛처럼 안고 오신 분, 부어주시는 사랑, 펼치시는 그 뜻, 그처럼 따뜻하고 미래해. 아, 한순간에 우리를 다 밝히는 태양처럼 인민의 심장을 들어잡으신 우리의 김정은 동지. 그이가 아니시면 그 노가 모나먼 외진 섬 한끝까지 세상에 없는 정의 바닷길 병사들 앞에 열어주시랴. 그이가 아니시면 그 노가 헌신의 낮과 밤 바치고 또 바쳐 인민의 락을 누릴 희한한 창조물들로 행복의 무릉도원 펼쳐주시랴. 그이의 심장 속엔 오직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음 속엔 언제나 그이만 계시거니, 인민의 기쁨 중에도 가장 큰 기쁨은 원수님 배없는 기쁨. 그 영광의 한순간에 두고 살지 않던가. 한생의 행운도, 눈부신 성공도. 그이가 이끄시어 나라의 모든 일 잘되고, 그이가 돌보시어 인민의 집집엔 사랑과 정 넘치거니, 그에게 매혹된 천만의 심장, 이것이 원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어라. 오직 한 분 원수님만 믿고 따르는 인민의 한마음, 인민의 신념, 수천길 지하막장 암벽 속에서도 가슴속 가득히 안고 사는 빛이어라. 광란하는 날마다 파도 위에서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에조차 목매여 전사가 남기고 가는 부름이여라. 아, 이 나라 아들, 딸들이 목숨은 버려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제1의 생명, 전사의 신념. 나는 이 하나의 신념으로 혁명 앞에 숨쉬며 살련다. 이 신념의 한생을 이 땅의 붉은기 폭에 고이 얹고 살련다. 김일성, 김정일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우리 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실 틈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위대한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 영광 넘친 승리의 길에서도,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들만을 굳게 믿고 억세게 싸워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 단결의 요일중심, 영도의 요일중심이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세 방패를 이루었거니, 경의하는 원수님 받들어가는 길에 진퍼리 막아서도 주저없이 해치고 설사 지리밭이 가로놓인다 해도 웃으며 나아갈 우리 군대와 인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해도 추워도 변함없이 경의하는 원수님과 더 곧게, 더 억세게 팔을 끼고 어깨를 겹고 혁명의 천만리를 곧바로 걸어갈 이 나라 천만 전사들의 불같은 신념의 선언 노래되어 하늘 땅에 울려 퍼집니다.